Forbes News.주식회사 대상과 한양대학교의 푸드테크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안내입니다. 참가 자격은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대학생으로서 창업에 관심이 있는 개인이나 팀으로 합니다. 대회 일정은 5월 9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며 발표 심사는 5월 26일에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학기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금의 2차 지급 안내입니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학기 한양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나 편입생 또는 재입학생 학부생 중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입니다. 지급 일자는 2022년 4월 6일 수요일 15시 이후로 장학금 수령 계좌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학생지원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레츠에서 콘텐츠 제작 서포터즈 레츠기릿 1기를 모집합니다.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인 청년이라면 누구든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4월 7일 목요일 18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레츠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5일 한국을 포함한 비우호국들에 대한 식량 수출을 신중히 처리할 것을 주문하며 비우호국들에 대한 식량 수출 제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앞서 지난달 7일 정부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의 비우호적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등 48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경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은 사안인 만큼 앞으로 러시아의 수출 규제 행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도 6일부터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자는 그동안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면서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처방받은 의약품은 가족, 지인 등 대리인이 대신 받아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택치료자들의 대면 진료가 대폭 확대되면서 환자 본인도 직접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확진자도 직접 약국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 상황 속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소카가 지난달 말 국내 차량 공유 앱 최초로 누적 다운로드 수 1000만 건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국내 운전면허 보유자 4명 중 1명은 소카에 가입해 이용하고 있는 셈으로 제주도에서 시작한 소카는 현재 110개의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카 관계자는 올해 모빌리티 슈퍼앱으로 발돋움하며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이동하는 스트리밍 모빌리티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유경제 시대 모빌리티 산업에 혁신적 기업의 선두로 달려나갈 수 있을지 소카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4월 7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정현욱, 기술의 박세준, 담당의 서은재였습니다.